싫다고 가는 사람 야속하지만 그래도 미련 남아 우는 바보 이별이란 슬픈 것은 뻔히 알면서도 서로의 잘못을 용서를 못하고 아픈 이 가슴을 누구를 탓하냐 모두가 내 탓인 것을 모두가 내 탓인 것을